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정당 대표단들과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이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입상하에 나이지리아의 전진보대회, 전진보대연합, 민주주의연합당, 대진보적 인민당, 진보적 민주대연합, 인민진보당 대표단과 AIT 방송국 국장, 전 네팔 정부 수상인, 네팔 공산당 통일된 막슬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